내 안에 숨은 것들이 말야 날 참 많이 변하겠잖아. 날 잠재우고 두 손 묶고 손 어둠 방에 가둬놨잖아.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, 내가 버린 사랑의 기억들 삭제되고 버려진 채 껍데기만 남았잖아. 아무것도 모른 채나 그저 소리쳤고 그저 그 기억뿐이지. 얼음처럼 차가웠던 내 맘도 차고 나면 잊혀지겠지. 벗어나고 싶어 나 녹죄는 고통에서 누가 나를 꺼내줘. 이 상처로 가득한 내 영혼 속에서 괴물들인 밤 하늘은 떠나지 못한 너의 모습이 잠든 나를 깨우고 나서 다시 입을 맞추고 사랑에서 싹이던 네 목소리가 너의 향기가 매일 귓가에 들려온다. 넌 어디 있는데 넌 볼 수 없는 곳에 감췄고 날 대신해서 받는 고통 내 분노가 하나 되면 깊게 잠들어 잃어버린 기억을 쫓고. 너 아닌 진짜 날 찾고 싶어도 내 가슴에 드멍이 너무도 커. 감춰봐도 내 안에 숨어있는 놈들이 나타나 잠을 깨워. 끔찍했던 내 기억 저편에서 널 마주했었고 잃어버린 감정까지 감싸주며 널 부러진 난리를 켜줬어. 꼭 잡은 손 놓지 않으려 악몽의 시간 깨끗이 지우려 안간힘 쓰고 있어. 내가 날까도 눈이 곳에서 어둠을 걸어 너를 찾고 싶은데 널 만질 수도 안길 수도 없는데 날 지배하는 건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런 놈들이 아냐. 날 치유하는 건 독한 약이 아냐. 단지 사랑도 글자 귓가에 들리는 목소린 잃어버린 나를 깨우고 몸을 감싸고 입을 맞추고 난 뒤 사라지고 더는 볼 수 없잖아. 괴물들인 밤 하늘 떠나지 못한 너의 모습이